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탄생 99돌세에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저가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김정숙 동지를 조선인민은 열렬히 흠모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혁명 생애는 세계 모든 혁명가들과 반제투사들이 따라 배워야 할 위대한 귀감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